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 이야기는 우정,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자연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시 변두리 어느 숲 속에 크고 푸르른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나무에게는 길고 두꺼운 가지들이 있었죠. 셀 수 없이 많은 밝은 초록색의 잎이 우아하게 바람에 날렸어요. 새들이 먼 곳으로부터 날아와 가지에 앉아서 재잘거리곤 했죠. 아름답고 행복한 나무였어요. 나무는 이웃마을의 한 소년과 아주 특별한 우정을 나누었답니다. 소년은 매일 학교가 끝난 후 나무와 놀기 위해 왔어요. 나무에 열린 사과를 먹고 숨바꼭질 놀이도 했죠. 그들은 여러 시간 동안 수다를 떨었어요. 소년은 모든 것을 나무와 공유했죠. 소년의 발상과 미래에 대한 계획과 생각과 매일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요. 나무는 소년이 하는 말을 열심히 들으며 같이 웃곤 했어요. 각자의 꿈을 이해하며 그들의 유대감은 더욱 강해졌죠. 소년은 잎을 모아 왕관을 만들어 왕인 척하곤 했어요. 나무의 몸통을 타고 올라 가지에서 그네처럼 몸을 흔들었어요. 물이 정말 맑고 반짝거려, 나무야. 그래, 그렇구나. 넌 운이 좋아. 최고로 좋은 전망을 가졌잖아. 반짝이는 물, 석양, 산들바람. 행복한 게 당연하지. 여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물과 태양과 바람은 항상 여기에 있을 거야. 그걸 너와 나눌 때 난 행복해. 넌 최고야. 네가 정말 좋아. 나도 네가 정말 좋아. 소년은 몇 시간 동안 나무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놀며 이야기하다 피곤해진 소년은 그늘에서 잠이 들곤 했죠. 시간이 흘러 소년은 자랐고 새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소년은 바빠졌어요. 그리고 나무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나무는 소년과 함께한 순간들을 소중히 간직했어요. 넌 태양이 질 때면 싫지 않아? 아니면 겨울에 잎이 떨어질 땐? 그래, 난 슬프죠. 하지만 태양은 다음날 아침 돌아올 테고 잎은 봄에 다시 날 거야. 난 그걸 기다리는 게 좋아. 네 말이 맞아. 하지만 지는 태양도 정말 아름답지. 넌 운이 좋아. 놀랄 만큼 멋진 전망을 가졌잖아. 여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난 운에 대해서는 잘 몰라. 하지만 태양은 항상 여기에 있어. 나는 너와 함께 최고로 즐긴단다. 넌 여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 네가 좋아한다는 걸 난 알아. 그건 그렇게 쉽지 않아. 너에겐 책임질 일이 없잖아. 난 일을 해야 하고 무언가가 되어야만 해.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난 행복하고 싶어. 지금 행복하지 않니? 행복하지. 하지만 더 행복하고 싶어. 그리고 서서히 소년은 나무에게로 오는 것을 그만뒀어요. 나무는 거의 혼자였죠. 소년을 만나길 기다리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만나러 왔어요. 나무는 소년을 보자 행복했어요. 소년이 한 발 한 발 다가올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자세를 똑바로 하며 나무는 소년에게 말을 건넸어요. 어서 와. 와서 내 몸통을 타고 올라 나뭇가지에서 그네를 타렴. 그리고 사과를 먹고 행복해져. 난 너무 커서 네 몸통을 타고 오르거나 가지에서 그네를 탈 수 없어. 해가 지는 걸 봐. 넌 항상 석양을 좋아했잖아. 난 지금 바빠. 뭔가를 사고 싶어. 세상을 보고 싶어. 너 왜 그렇게 슬퍼 보이는 거야?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세상으로 나와 행복해지려면 돈이 필요해. 나무는 소년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내 사과를 가져가서 시장에 팔아. 그러면 넌 돈을 좀 갖게 될 거야. 미안해. 너에게 줄 돈이 없구나. 잎과 사과밖에 가진 게 없어. 정말? 나무야, 그래도 돼? 그게 널 행복하게 해줄까? 그럼! 고마워, 나무야. 넌 최고야. 그래서 소년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 사과를 모두 따서 모았어요. 그리고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사과를 가져갔죠. 나무는 소년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하지만 소년은 오랫동안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무는 슬펐죠. 몇 년이 흘렀어요. 새들이 와서 짹짹 노래하다 떠났어요. 그리고 나무는 기다렸죠. 긴 가지와 함께 우뚝 선 채로요. 절벽 끝에서 소년이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어요. 나무는 기쁨으로 몸을 떨었어요. 어서 와. 와서 내 몸통을 타고 올라 나뭇가지에서 그네를 타렴. 그리고 행복해져. 난 나무를 탈 시간이 없어. 너무 바쁘거든. 난 결혼했어. 나에게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단다. 너 정말 다 컸구나. 하지만 넌 왜 지금 행복해 보이지 않니? 그게 바로 네가 원했던 거잖아. 난 걱정이 돼. 우리 가족을 위해 집을 한 채 지을 수 있다면 난 행복할 거야. 가족들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어. 너에게 줄 집이 없구나. 이 숲이 내 집이라서. 하지만 여기 가지가 있어. 내 가지를 잘라서 그걸로 집을 만들어. 그러면 넌 행복해질 거야. 고마워, 나무야. 소년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 가지를 모두 자른 후 가져갔어요. 나무는 소년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했죠. 하지만 소년은 오랫동안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무는 슬펐죠. 몇 년이 흘렀어요. 하지만 소년은 나무를 만나러 오지 않았죠. 나무는 더 이상 새들과 말할 수 없었어요. 새들은 그저 빙 돌다 날아가곤 했거든요. 새들이 쨍쨍 노래 부르며 앉아있을 가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땅 위에 서서 나무는 항상 새들에게 소년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소년을 본 새는 없었어요. 나무는 점점 외로워져만 갔죠. 나무는 그곳 절벽 끝에 서서 소년을 찾아보려 했어요. 도시가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았죠. 나무는 길을 내고 건물을 짓느라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멀리서 볼 수 있었어요. 나무가 잘려 뿌리채 뽑히고 초록색 땅에 탑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죠.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숲을 베어내고 자신들을 위해 집을 지었어요. 숲은 녹색을 잃어가고 있었죠. 나무는 자신의 집이 파괴되는 것을 보자 슬펐어요.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단지 몸통만 남은 나무일 뿐인걸요. 나무는 이제 매우 외로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기다렸죠. 간절하게 소년을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만나러 왔어요. 소년은 이제 다 자란 어른이었죠. 나무는 소년을 만나게 되어 말할 수 없이 행복했어요. 하지만 소년은 매우 슬퍼 보였답니다. 소년은 앉아서 나무에 기댄 채 울기 시작했어요. 소년이 우는 것을 보자 나무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죠. 나무에게는 소년을 토닥거려줄 가지가 없었어요. 기운을 북돋아줄 사과가 없었어요. 나무는 기댈 곳을 주며 응원을 해줄 수는 있었죠. 무슨 일이야, 얘야? 왜 그렇게 슬퍼해? 아내가 나를 떠났고 아이들은 더 이상 날 거들떠보지 않아.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 곳에서 살고 싶지 않구나. 지금 내가 바라는 건 여기에서 멀리 떠나버리는 거야. 더 이상 이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넌 항상 행복의 뒤를 쫓아다니고 있구나. 너는 여기에 머무르면서 행복이 너에게로 오도록 해야 해. 여기에 행복이란 없어. 단지 배 한 척 만들어서 반짝이는 물에서 항해할 수 있다면, 배 위에 누워 태양의 온기에 몸을 푹 담글 수 있다면, 그러면 행복하겠니? 난 평화롭고 행복할 거야. 여기 내 몸을 잘라서 배를 만들어. 그러면 넌 항해할 수 있을 거야. 정말? 고마워. 넌 최고야. 소년은 도구를 가져와 나무의 몸통을 잘라 배를 만들었죠. 소년은 행복해 보였고 안심이 된 듯 보였어요. 나무는 소년을 도울 수 있어 행복했죠. 나무는 소년이 배를 만들어 항해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태양이 있었고 산들바람이 있었고 반짝이는 물이 있었고 소년은 멀리 나아갔어요. 이제 나무는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소년을 보는 것이 슬펐어요. 언젠가 소년이 말했던 태양처럼 소년은 가버렸기 때문이지요. 나무는 이제 절벽 끝에 있는 그루터기일 뿐이었어요. 몇 년이 흘렀어요. 나무는 외로움이 더욱 커졌죠. 나무는 더 이상 멀리 있는 건물이나 언덕을 볼 수가 없었어요. 나무는 우뚝 서서 숲이나 사람들을 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땅 위에 있는 그저 어려움에 빠진 나무였을 뿐이니까요. 나무는 새가 그리웠어요. 멀리 있는 초원을 보던 것이 그리웠어요. 숲의 안락함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소년이 그리웠어요. 소녀는 마침내 나무에게로 돌아왔어요. 도시는 더 이상 전과 같지 않았죠. 이제 어머니 같은 자연 대신에 사람이 만든 건물이 있었어요. 숲은 잘려나갔고 녹색 초원은 사라졌어요. 소녀는 이제 노인이 되었어요. 숨을 쉬기가 어려웠죠. 구부정한 자세로 지팡이를 짚고 걸었어요. 그는 나무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던 차였어요. 도시가 숲을 집어삼켰구나. 어디에 내 오랜 친구를 찾을 수 있기를. 그리고 나무를 찾았어요. 자신이 떠난 바로 그곳에서 그루터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죠. 왔구나. 난 정말 오랫동안 널 기다렸어. 아, 그래. 널 봐서 정말 좋구나. 난 배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갔어. 그곳에서 몇 년을 살았어. 너 숨을 거칠게 쉬는구나. 맞아. 공해가 숨쉬기 힘들게 만들고 있어. 정말 미안해.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 사과도 사라지고. 난 이가 약해서 사과를 먹을 수 없어. 나뭇가지도 사라져서 그네를 탈 수 없어. 난 너무 늙었어. 가지에서 흔들거리기엔. 내 몸통도 사라졌어. 넌 이제 오를 수가 없어. 난 힘들어서 나무에 못 올라가. 허리가 아프거든. 나무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해. 너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나에겐 남은 게 없어. 난 그저 늙은 그루터기일 뿐이야. 숲은 사라지고 있어. 콘크리트는 깨끗한 공기를 주지 못해. 나무처럼. 건물들은 안락함을 주지 못하지. 사람은 어쩌면 이토록 탐욕스러울 수 있을까. 도시는 신선한 공기를 오염시켜. 사람들은 자연의 중요함을 모르는 걸까? 나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죠. 난 이제 늙었고 항상 피곤한 상태야. 내가 바라는 것은 그저 신선한 공기와 앉아있을 조용한 것뿐이지. 나무는 한껏 자세를 바로했어요. 바로 이거? 늙은 그루터기는 앉아서 쉬기에 좋지. 이리 와서 앉아. 앉아서 쉬어. 소녀는 나무에 앉아서 깊은 숨을 쉬었어요. 반짝이는 물 위로 태양이 지는 것을 지켜보았죠. 부드러운 산들바람을 느꼈어요. 넌 운이 좋아. 최고로 좋은 전망을 가졌잖아. 태양, 산들바람, 반짝이는 물. 그러고는 그들은 삶과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소녀는 나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나무는 행복했죠.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자연과 사람의 관계는 영원하다. 우리는 어머니와 같은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기억하세요. 나무에게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나무가 필요하단 말이죠.